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용의 혁명조직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신 아운돌 기념 주황보고대회가 16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 안의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 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노력혁신자들, 혁명이열사 유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는 보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실 웅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주체 15, 1926년 10월 17일 제형의 전위조직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셨다고 하면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결성은 주체혁명 위협의 장엄한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었으며 민족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드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조와 결별하고 가장 올바른 혁명 노선과 전략 전술을 가지고 민족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역사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터드에서 닻을 올린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밑에 간관 시련의 원덕을 수없이 헤치며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승리의 한 길로 전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당 건설과 혁명 위협은 오늘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영도 밑에 위대한 계승과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모두 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터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